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 대변인 담화. 지금 미국은 힘에 의한 평화를 부르짖으며 주권국가에 대한 군사적 공격과 위협 행위를 서슴지 않고 감행하고 있다. 이미 보도된 바와 같이 미국이 감행한 수리아에 대한 대량적인 미사일 공격은 국제법에 대한 난폭한 위반이며 오만무리하고 횡포무도한 날강도적 침략 행위이다. 미국은 세계 평화와 안정을 파기하고 주권국가에 대한 저들의 침략 행위가 결단력 있고 정당하며 비례적인 것이며 국제 질서를 수호하는 것으로 된다는 날강도적인 논리를 펴면서 조선반도에서 그것을 그대로 재현해보려 하고 있다. 미국은 세계 최대 열점 지역인 조선반도에 수많은 핵 전략 자산들을 끊임없이 끌어들이면서 평화와 안전을 엄중히 위협하고 조선반도 정세를 핵전쟁 접종으로 몰아가고 있다. 이로하여 조선반도에서는 언제 어느 시각에 열핵전쟁이 터질지 모르는 위험천만한 정세가 조성되고 있으며 동북아시아는 물론 세계 평화와 안전이 엄중한 위협을 받고 있다. 간과할 수 없는 것은 남조선 괴뢰들이 사거리가 800km인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를 진행하고 북 수뇌부를 제거할 수 있는 전략 자산으로 실전 대비할 것이라고 공공연히 떠들고 있는 데 대하여 미국이 노골적으로 묵인하고 있는 것이다. 저들의 동맹국은 미사일을 개발하든 간첩위성을 발사하든 아무 일 없고 자주적인 나라들에는 온갖 딱지를 다 붙이며 미사일까지 마음대로 퍼부어도 된다는 미국의 불공정하고 이중기준적이며 침략적인 행위는 그 어떤 경우에도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 오늘의 현실은 평화는 그 누가 가져다주지 않으며 오직 자기의 힘으로 지켜야 한다는 역사의 진리를 더욱 굳게 새겨주고 있으며 우리가 허리띠를 졸라매고 핵무력을 비상히 강화해온 것이 얼마나 옳은 선택이었는가를 뚜렷이 실증해주고 있다. 지금 미국이 그 누구와의 협력으로 우리의 제도 붕괴를 꿈꾸고 있지만 그보다 더 천진하고 어리석은 망상은 없다. 우리 군대는 미국이 움쪽하기만 하면 우리식의 무자비한 보복타격으로 적대 세력들의 머리 위에 복수의 핵불벼락, 징벌의 번개를 드세게 내리쳐 진짜 전쟁 맛이 어떤 것인가를 똑똑히 보여줄 결사의 각오로 심장을 불태우고 있다. 우리는 미국의 강권과 전횡에 단호히 맞서 우리의 힘으로 우리 국가의 평화와 안전을 지켜나갈 것이며 세계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진정한 국제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적극 투쟁해 나갈 것이다. 주최 106, 2017년 4월 13일 평양.